뜨거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